광명성조의 즈음에서 불멸의 꽃 김종이라 전시회가 러시아, 중국, 몽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시회장들에는 수백 쌍의 김종일 화와 백두산 천출 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 선군의 기치 따라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자랑찬 현실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